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것을 경축하는 재중조선인 조옥연합회 연변지구협회 모임이 5월 30일 중국 연길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차상보 재중조선인 조옥연합회 부의장 겸 연변지구협회 회장을 비롯한 협회 및 산하지부 일꾼들과 연길시에 살고 있는 조선공민들이 참가한 모임에서는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경축 재중조선인 조옥연합회 축하단의 귀환 보고에 이어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제시된 새로운 조국 통일 노선과 방침에 대한 학습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우리나라 록화 보도물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당 역사에 특기할 승리와 영광의 대회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성대의 개막 등을 시청했습니다.